남조선 인터넷 신문 통일 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재벌 구속특별위원회와 사드 배치 조지 전국행동, 4.16 위원대 등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이 3월 29일 서울에서 사드 배치를 조지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을 밝히며 괴뢰 정부의 악폐를 청산해서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시국집회를 가졌습니다. 집회에서는 시국선언문이 랑독됐습니다. 선언문은 당면에서 4월 1일 광화문 광장에서 사드 조지 및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, 적폐청산의 날 집회를 열고 민의를 거부하는 황교안 등 박근혜 적폐 세력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민사회를 건설하려는 국민적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